잡고 거닐던 긴 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소중했던 내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날 해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 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